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5돌, 경례하는 김종훈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돌씩 쓰면서 여러 나라 출판 보도물들이 특집했습니다. 앙골라 통신, 캄보자 국가라디오 방송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서와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소사시를 순화하시는 데 대해서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그이의 선군용도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러시아 신문 꼼소몰스카야 브라우다는 경례하는 원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이런 제목의 글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가 빛나게 실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소개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르크츠크 블로그스포트루는 조선의 승리, 미국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운명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편집했습니다.